세련된 리뉴얼로 머물고 싶은 서점 변신. 교보문고는 1981년 광화문점 개점 이래 대한민국의 지식과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후 강남점을 비롯해 17개 영업점, 6개 바로드림센터, 1개 센터, 7개 교내서점과 인터넷 교보문고 이북과 스토리 사업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의 충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보문고는 실질적 고객 경험 가치 제공을 위해 고객 지향적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북마스터 제도, 서비스 품질 보증 제도, 배송 품질 보증 제도, 고객 모니터 제도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드림 서비스는 인터넷 교보문고와 모바일 교보문고에서 도서 주문 1시간 후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도서를 받거나 영업점 내에서 책을 픽업할 수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2015년 12월 리뉴얼을 통해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서점으로 탈바꿈했다. 고객 취향에 맞게 진열 방식을 바꾸고 개인이 원하는 책을 제안할 수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주문 프로젝트를 진행해 장바구니와 결제를 통합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해 주문,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2006년부터는 이북 사업을 시작했다.